We go down, down, down, down, down, down, down. We go down, down, down, down, down, down. You don't keep me from turning up. 모두 다 여긴 witness. 넌 바른 척하는 criminal. 찔리는 거 you feel it. 넌 네가 뭔데 왜 솔직하지 못해. 넌 나를 꺼내지 못해. Bad boy 그래 넌 bad boy 생각해 네가 부푼대로. Bad boy 그래 넌 bad boy 모르면 믿고 싶은대로. Nothing but me not a. You know nothing but me not a. 된 욕을 한 이유가 있는 거야. 너 on it, 너 on it. Come get it, dripping. 여기 주도권을 grip that 거리.